안녕하세요. 이번에 하와이로 며칠 동안 여행 오신 거예요? 저보다 먼저 하루 먼저 가시네요. 저는 4일날 돌아가는데. 왠지 여기 와가지고 한국 사람 봐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쁘시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말을 안걸 수가 없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이 이렇게 없어가지고 오늘 둘러봤는데 저만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혹시 영어 잘하시면 여행 기간 동안 어디 다니시는데 같이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돌아가시는 날짜 4일밖에 남진 않았지만 또 3일 동안은 이렇게 반갑고 이쁘신 분하고 같이 있고 싶어요. 같이 있어줄 수 있어요? 제가 사실 영어는 못하는데 여행이 너무 오고 싶어서 그냥 막상 떠났거든요. 근데 막상 왔는데 영어가 안 돼서 뭔가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제대로 못 했거든요. 근데 같이 따라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이거 새로 한 사실인데, 이 나라는 여기 와서 남녀가 둘이 손잡고 있지 않으면 싸운 줄 알고 경찰서 간대요. 그래서 같이 손잡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그래질 수 있죠?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도와줘요. 그러면 오늘은 계속 이렇게 바다에서 노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다가 되게 맑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마치 보고 있으면 정말 낯같이 깨끗해지는 느낌? 그 느낌이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렇게 바닷소리 듣고 있으니까 정말 마음도 편안해지고 오늘 밤에는 여기서 같이 맥주 한잔 어때요? 이제 곧 저녁인데 같이 저녁 먹고 바다에서 같이 맥주 한잔 하고 싶은데 그래줄 수 있나요? 그러면 가이드 해주시는 대신 맥주나 이런 건 제가 살게요. 그러면 같이 밥 먹고 좀 쉬었다가 여기서 같이 맥주 먹는 걸로. 알겠죠? 그러면 좀 이따 봐요. 정말 시간 맞춰서 나오셨네요. 이렇게 다시 보니까 엄청 좋네요. 오늘 하루가 되게 이 시간만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찾을 걸. 진작에 찾았으면 더 오래 같이 있었을 텐데. 밤에도 이렇게 오니까 되게 기분이 좋네요. 같이 있어서 그런가? 그러면 지금 지내시는 곳은 어디예요? 따로 뭐 호텔을 잡고 계신 거예요? 아, 호텔을 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제 호텔이 저 혼자 쓰기에는 너무 커서 같이 쓰실래요? 제가 전혀 그냥 이상한 의도로 말한 건 아니고요. 그냥 방이 너무 크고 혼자 지내기 조금 쓸쓸해서. 그리고 방도 여러 개 있어서 그냥 다른 방에서 빌려드리려고 했는데 정말 만약 불편하셨다면 정말 죄송해요.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제가 더 오래 있으니까 가시기 전까지만 같이 지내요. 그리고 제 쪽에서 바다 쪽 보여요? 제 호텔에서 바다 보시면서 술 한잔 더 할까요? 제가 원래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오늘따라 좀 많이 땡기네요. 아니에요. 뭐 딱히 힘든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오늘 취하고 싶은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오늘따라 조금 취하고 싶네요. 그냥 어느 정도 정신이 몽롱해질 때까지. 오늘은 그냥 조금 몽롱해졌으면 좋겠어요. 왠지 그런 날 있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면 제 호텔 들어가서 딱한 잔만 더 해요. 그럼 갈까요? 여기가 제가 말한 호텔이에요. 엄청 넓죠, 혼자 지내기.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방은 쓰고 싶은데 쓰세요. 괜찮아요. 다 똑같이 크기도 그렇고, 다 똑같아서 그냥 편하신데 쓰고 싶은데 쓰면 될것 같아요. 여기 베란다 나가면 이렇게 앉아서 맥주 먹었을 때 뭔가 베란다라 해야 되나? 테라스? 여기 호텔엔 테라스가 또 따로 있어서 이렇게 앞에 바다 보면서 맥주 먹을 공간이 따로 있네요. 이렇게 바다를 위에서 또 내려다 보니까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바다 끝에가 보이는 그런 느낌? 자, 그럼 오늘 건배할까요? 우리가 지내는 동안 행복할 수 있기를. 짠.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 부산에 살고 있어요? 부산이면 부산에도 바다 있지 않나? 근데 굳이 여기까지 바다 보러? 아, 그냥 놀러 온 거라고요? 근데 하와이가 이쁘긴 하죠. 그리고 그쪽도 너무 이쁘고. 첫 만남에 이렇게 말하면 너무 쉬워 보이나? 절대로 쉬울 것 같은 여자랑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예뻐서 그렇게 말한 거지. 아까 사는 곳이 어디냐고 했을 때 부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뭔가 부산에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는데. 뭔가 쉬어보기 싫은데, 가족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네요. 그쪽은 나 좋아해요? 별로예요? 별로라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감정을 잘못 숨겨서 좋으면 좋다고 하지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바다가 더 예뻐 보였나 봐요. 어제는 그냥 바다를 봤을 때 괜찮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오늘따라 바다가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같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조금 미친 줄 알았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다 예뻐 보이지? 내가 미쳤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되게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가 너무 대견스럽다고요. 이렇게 이쁜 여성분한테 용기 내서 말한 게 너무 대견스럽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 한 잔씩만 더 하고 잘까요? 뭔가 이렇게 마지막 한 잔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더 있고 싶은데. 엄청 능글맞다고요? 이렇게 능글맞아도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사람만 봐요. 제 연애 스타일이 궁금하다고요? 그냥 딱히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해야 여자가 나한테 나중에 잘해준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먼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먼저 이해해줘야지 이 여자도 나중에 이해해주겠지? 근데 그런 생각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 딱히 바라면서 그러진 않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만도 않아요. 그냥 항상 더 많이 사랑하는 쪽이었고, 항상 더 상처받는 쪽이었지만,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한 거를 후회하지 않는? 그게 제 연애 스타일인 것 같은데. 만약에 친구들하고 게임, 그다음에 뭐 다른 내기를 했을 때 지는 거야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제 여자친구랑 사랑 내기 했을 때 제가 보니 더 많이 사랑하는 거, 그것만큼 지기 싫더라고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싶거든요. 그래야지 마음 편해요. 그러면 그쪽이 저를 사랑해 줄 때까지 저는 사랑하면서 기다리면 되나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더 사랑받으려고 노력도 많이 할것 같아요. 왠지 제 마음이 그랬거든요. 이 예상이 틀려본 적이 단한 번도 없어서. 그러면 제 슬슬 다 먹었으니까 얼른 자죠. 내일 또. 재밌게 놀아야죠. 근데 오늘 밤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네요. 이 1분 1초가 너무 아쉽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외롭게 두지 않아줬던 거, 너무 고마운 거에 대한 선물? 당황스러웠죠. 미안해요. 저도 모르게. 제 마음이 끌렸던 거.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답례로 뽀뽀를 받을 줄은 몰랐는데. 선물은 이어가라고 하던데. 더큰 선물을 줘야겠네요. 처음 만난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뽀뽀부터 키스까지 너무 행복한데요? 그럼 오늘 우리 같이 잘래요? 내가 재워줄게요.

책임질게요. 돌아가는 대로 부산에서 찾을게요.